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성과를 축하해서 전 인디아 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데바브라타 비수와수가 1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그는 담화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보고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초대되신 김정은 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.